가 떠나간 시간이 벌써 하루가 됐어. 눈 감으면 네가 또 그려질까봐 밤새도록 멍하니 서 있어.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분명 잊어가겠지. 그게 벌써 두려워 지워지는 게 내겐 너란 그림 뿐이어서. 아, 되는 나란 걸 알아. 너 없이 안 되는 나야. 한 걸음 또 이렇게는 뭐 걸어. 한 발짝 또 나 뭐가 그리도 미웠니. 내가 지겨웠었니. 눈을 뜨면 날 원망할까봐 잠이 들면 깨고 싶지 않아. 슬픈 선물이었다고 너를 이해해봐도 나도 몰래 내 안에서 너를 떠나보내. 안 되는 나란 걸 알아. 너 없이 안 되는 나야. 한 걸음도 이렇게 한 발짝 또 나 목이 메어 너를 불러내. 네가 없는 내 마음에 못 놓아 널 불러. 안 되는 나란 걸 알아. 알아. 나